반갑습니다. 네, 이대로 공연을 끝내도 좋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네, 그런 환호성. 네. 네, 네, 교회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네, 되게 감개무량하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어떤 그 보람이 있다. 싼 비행기 끊으려고 첫 비행기 타고 막. 네, 저에게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네, 1시간을 10분처럼 보내드리게 해야 할 텐데 네,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공연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공연은 식사하실 때 뭔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노래할 때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그쵸. 그래도 설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곳저곳에서 뵀었던 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뵈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분들이 교회 다니셨구나. 저 형제도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동지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몇 곡 부르고 저는 또 내려가려고 하고요.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맛있는 거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찍 와서 식사도 하고 참 네. 밥값을 좀 해야 할 텐데 네, 밥값을 좀 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 뭐 할까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 뭐 하죠? 네? 후회 없이 뭐 다른 거 다른 거 뭐 없어요? 후회 없이 노란 말해요. 네, 좋아요. 후회 없이 감사했노라. 후회 없이 감사했노란 말해요.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목사님 뭐 하실래요? 소아 후회 없이 소화했노라 말해요. 아, 되게, 아, 되게 아 좋아했다고요? 소화했다 말해요. 괜찮은데요?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밥도 먹었는데 소화해야죠. 후회 없이 소화했노란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아, 예, 충격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후회 없이 소화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네, 후회 없이 소화해야죠. 후회 없이 소화를 아 그래요? 네, 아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 제 귀가 아, 근데 다음에 써먹으려고요. 다음 공연 때 써먹으려고요. 후회 없이 소화했단 말이에요. 아, 예, 괜찮은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뜸을 뛰면 몸을 차면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노래 불러요. 이 마음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하늘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우리 같이 놀아요. 뜸을 뛰며 봉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좋은 노래 불러요 불러요 불러요 불러요 불러요.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야구장에. 네, 여러분들만 우리 같이 놀아요. 팀을 뛰며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좋은 노래 불러요. 마음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잘 자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네, 뭔가 이렇게 벌써부터 저는 뭔가 이렇게 이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네, 노원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아는 노래 불러봤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모르는 노래 막 주창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전부라는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당신은 나의 전부. 박자가 좀 어려워요. 네. 박자가 뭐 틀려도 그냥 하시면 돼요. 제 교회 이렇게 시원한 지붕 아래서 노래를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것도 있어요. 제가 길 가는 밴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노래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름다운 풍경, 하늘 지붕 아래에서 우리 노래한다. 네, 굉장히 로맨틱하고 시적이잖아요. 그런데 까놓고 보면 그냥 거리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노래하고, 날씨가 추워도 노래하고, 더워도 노래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래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노래하는 초기에 이 노래를 가지고 거리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언제나 전부란 노래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뭐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거리에서 부를 때 막 가슴 안에는 불이 막 이렇게 막 타올랐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노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불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쪽박을 차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어쩌면 조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좀 언어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거리를 걷는 불특정 다수들은 뭐 집사님 하면 이게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어느 뭐 어떤 건물의 집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권사님 하면은 뭔지 모르시고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노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아까처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예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같이 어떤 저를 도와주시고 또 어떤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전부 부르겠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당신을 나의 전부라 말합니다. 나의 전부.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힘내세요. 일어나 당신 언제나 나를 당신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일어나 당신 언제나 나를 당신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전부. 일어나 당신 언제나 나를 당신의 전부. 네, 거리에서 어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거리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베이스 기타 연주자예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 연주를 했던 곳은 부흥한국? 들어보셨어요? 네, 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 2000. 네, 그 팀에서 7년 동안 사역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베이스 연주하고 또 뭐 이런저런 팀에서 세션하면서 코러스를 좀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몰래 이게 대학가 근처에서 이렇게 노래를 좀 했어요. 네, 뭐 노래하다가 아는 분한테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고 몰래 한 이유는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불특정 다수 앞에서는 뭔가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아는 분들 앞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노래가 하나씩 두 개씩 더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리에서 노래하다가 거리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저는 이게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는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알리고 싶은 것들을 적으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그분들도 길 가는 밴드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쭤보고 알아봤더니 다 각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으시고 그 사연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고 또 어떤 큰 힘이 있는 언론에서는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거죠. 거리에서 노래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또 유가족이 된 분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노래들을 같이 부르고 나누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고 이상한 건 뭐냐면요. 보통 노래를 이렇게 특송 같은 거 하러 가고 사람들 위로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위로를 당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뭔가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를 좀 하려고 저를 불러주신 건데 네, 보통은 이렇게 현장이나 이런 자리를 오면 제가 더 힘을 받고 위로를 당한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역을 하려다가 사역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막 자기가 쓰러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로를 당하고 저는 오늘 또 제주도로 갈 것 같네요. 밥까지 주셔서 네, 더 흐뭇합니다. 저는 조금은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1층에서 이렇게 교회를 두리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월호 리본도 달아놓으시고 그러면서 어쩌면 참 작지만 힘있고 어떤 좋은 교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막지 않으셔도 돼요.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삼촌이 있다가 너희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전에 나가면 안 된다. 네. 현장에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치를 가치란 노래 부를게요.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실패는 두렵지 않고 지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마음이 쓰린 건 졌을 때 혼자 있는 거. 네. 이렇게 막 졌는데 봤더니 저 혼자 진 거죠.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그분들도 혼자 하셨나? 뭐 이런 가치라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네, 박자 맞춰서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럼을 좀 시켜보세요. 네, 박자 딱 맞네요. 네, 고마워요. 네, 가치 걷는다 가치 있는 걸음은 가치 걷는다 가치 있는 삶은 가치 떠난다 가치 있는 여정은 가치 나온다 가치 있는 눈물은 가치를 같이 야치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야치 오 실패는 두렵지 않아 다시 가는 거지 뭐 지는 건 두렵지 않아 다시 가는 거지 뭐 좌절은 떠나보내고 다시 가는 거지 뭐 다만 쓰린 건 졌을 때 혼자라는 거 같이 걷는다 같이 웃는 거리는 같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걷는다 같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다 떠난다 가치 있는 여정이 가치를 가치 여러분들하고 새 사람 교회하고 가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밴드가 또 이렇게 설명할 때 저희는 물속만 빼고 다 간다고 노래할 때가 있으면 물속만 빼고 다 간다고 몇 주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했고요. 네, 저녁에는 조계사에 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네, 그날, 네. 그날 그래서 아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 네, 조계사에서 절밥 먹고 절밥으로 몸보신하고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노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길가는 밴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길가는 밴드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우측 상단에 좋아요를 누르는 곳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를 꾹 누르시면 조금 있다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소 한 마리도 거뜬 잡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친구 안 받아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막 소심해져가지고 막 노래도 작게 부르고 그럴지 모릅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새사랑교회 교인이라면 저 되게 친구하고 싶네요, 여러분들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MR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길이란 노래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네,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쫙 펴신 다음에 쭉 읽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이분이 이 말씀대로 3년간 열심히 사시다가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포로된 자들 만나고 억눌린 자 만나고 억울한 자들 만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저도 그분 만나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전 많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 길 끝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 끝에서 만나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때 힘들지 않으셨냐고 또 여쭤보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 또 다 만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길이라는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공연 끝나고 팔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네, 대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님께 박수. 걷고 또 걸으면 누군가는 길이라 말하며 떠나지 당신이 걸어간 길이요 걷고 또 걸으면 누군가는 길이라 말하며 떠나지 당신이 걸어간 길이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야 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마음이 상한 자 보러 된 자 억눌린 자 짓밟힌 자 외면치 않고 만났던 당신 걷고 또 걸으면 누군가는 길이라 말하며 떠나지 이제는 당신과 함께 벗고 또 걸으면 누군가는 길 잃어. 말하며 떠나지 이제는 당신과 함께. 당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결박당한 자, 무거운 짐 진 자, 헐벗은 자, 억압받는 자, 외면치 않고 만났던 당신. 당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셨네. 당신에게 임한 하늘의 영을 내게도 부으셨어. 당신이 걸어간 길길 따르게 하소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며 이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에게 나는 그날까지 걷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한 가지 긴장감 또는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좀 연결시키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뭐 그냥 노래 랍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위로도 하면서,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막 낮에는 극동방송 가고 저녁엔 조계사 가서 노래하는, 근데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팽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느 날 갔더니 너 거기서 노래했다며? 뭐 이래. 또 어느 날 갔더니 당신 기독교인이죠? 저는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좀 긴장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뭐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네, 어느 곳에서도 팽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모든 곳에서 저를 버려도 새사랑교회는 저를 버리지 않는 어떤 이런. 네. 네, 그래 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넣기란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저의 음반을 맞추시는 분께 음반 한 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모칸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초등학생이 황당 답안을 인터넷에 이렇게 한 것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정규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답을 했어요. 당연히 틀렸다고 했겠죠, 선생님께서는. 문제는 네모 3 네모입니다. 네모 3 네모. 네. 네모 칸을 채우는 거예요. 네, 3입니다. 3. 네모 이 3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이에요. 네모 3 네모인데요. 작은 삼촌이 이제 새해에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3일이 지나서 봤더니 옥상 가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작심 3일. 네. 네. 작심 3일이 원래 답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 이게 문제예요. 네. 작심 3일 맞죠. 근데 초등학생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하여튼 삼촌이 뭐 이렇게 새해에는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봤더니 PC방에 가서 3일 만에 봤더니 PC방에서 오락을 하고 있고. 네. 원래 작심 3일인데 네모 3 네모.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어요. 네. 아니요. 삼촌이 네. 네. 아, 거의 다 나왔다. 네모 3 네모. 네, 삼촌인데 작은 아버지를 그 전에 뭐라고 부르죠? 네, 누가 답을 하실까요? 네. 작심 3일. 네. 작은 삼촌. 네, 답이에요. 네. 이렇게 뭔가 확신에 차이지. 작은 삼촌이 안 계신가요? 네. 저 그 초등학생의 삼촌이 네. 목사님께서 네. 아, 네. 네, 나오시죠. 드리겠습니다. 그 초등학생의 삼촌이 정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작심 3일인데 작은 삼촌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네. 뭐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저도 마음이 편하긴 한데 제가 만약에 앞쪽에 있었다면 저도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에서 네, 저의 공연에 흥을 돋아주고 있습니다. 네, 저 되게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을 거세하지 말자라는 어른들을 디스하는 노래 바로넣기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도 좀 답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괄호 넣기 부르겠습니다. 너희들 삼촌 있어? 삼촌 있잖아. 삼촌 있잖아. 너희 삼촌은 안 그래? 노래하겠습니다. 네, 연주에 까줍니다. 문제 나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배가 아프다. 아니,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뭘까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가본다, 둘러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씨 뿌린다, 호박 씨. 하얀 시험지 위에 빨간색으로 그어진 춤 위에. 그림자 위에 맞춰진 눈물이 한숨 쉬며 하는 말 다른 것을 들리다네 어른들이 죄송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죠? 물이 된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 아파서 운다. 얼음이 녹으면 아이도 운다. 곰과 함께 어른이 아이가 혹시 왜 우는지 아세요? 친구야, 얼음이 녹으면 왜 울어?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울지? 저희 초등학생 앞에서 이 노래 불렀는데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운대요. 얼음이 녹으면 아이스크림이 막 녹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생이 TV를 봤는데 북극곰이 얼음이 녹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트림이 나와요. 마이크를 통해서 트림이 나가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배가 고프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북극곰이 죽거든요. 그 장면을 TV에서 본 초등학생이 이것도 사자성어네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되어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아이가 커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됐으면 좋겠고 환경부 장관도 되었으면 좋겠고 외교부 장관도 되었으면 좋겠고 요즘 뜨겁죠? 오늘 기도하셨던데 국방부 장관도 되었으면 좋겠고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도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열심히 실어 나르는 버스 운전사, 택시기사, 지하철 하신 분도 좋겠고 가끔씩은 저처럼 노래하는 딴따라도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건물주 요새 너무 필요해요. 좋은 건물주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르신들 좀 만회가 됐나요? 제가? 네? 네? 저도 크고 여러분들도 많이 컸는데요. 시작은 반이니까 오늘부터 조금 더 착하게 한번 살아보면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 이 땅이 참 좋아지지 않을까. 네. 사드 따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저에게 조카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한 명이 남자예요. 그 친구 군대 안 보내고 싶은데 그때는 군대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같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노래를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얼음이 녹으면 씨뿌리자 봄이 왔다 하얀 시험지 위에 빨간색 위로 흐려진 춤 위에 멈춘 아이 눈동자 위에 맞춰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른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아주 잘 흘러가고 있네요.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 부르겠습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해 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아이들이 관심이 없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는 건데. 이 노래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아니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해 엄치다 앞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꼬. 네, 아, 뭐 아이들은 관심이 없고 어른들만 관심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군바야말로 군바야 군바야말로 군바야 군바야말로 군바야 군바야 군바야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눌린 자 위에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자 위에 오소서 눌린 자 위에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주여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노래 제목은 지지 마요입니다. 이 노래는 쿰바야 마요로 쿰바야였고요. 지금 부를 노래는 지지 마요라는 노래거든요. 어떤 거에 지고 싶지 않으세요? 사탄엔 분명히 지고 싶지 않고요.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뭐에 지지 말을까요? 아니면 누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지면 안 되겠죠.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성주. 성주도 지면 안 되겠죠. 아,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정의나 공의가 막 흐트러지고 막 깨부시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지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고 싶어서 지냐고 그러셨어요. 되게 오랜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계신 분인데 지고 싶어서 지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런데 저의 노릇처럼 가늘고 길게 끝까지 좀 더 노력해 봅시다. 아, 같이 불러주세요. 지지 마요입니다. 아, 참지 마요. 참치 마요 아세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네. 제가 이따가 한번 애드립 할 거예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같이 해볼까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높죠? 나나나나나 높으신 분들은 나나나나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저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우리에겐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해. 우리에겐 더 깊은 연대가 필요해. 우리에겐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해. 우리에겐 더 깊은 연대가 필요해. 치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뒤집어 붙이다 태워서 혼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사.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뒤집어 붙이다 태워서 혼나고 뒤집어 붙이다 태워서 혼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인생사.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찢기고 뜯기고 뺏기고 당해서 지지고 볶이며 살아가는 인생사.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지지고 볶고 인생 살다가 찢기고 뜯기고 뺏기고 당해서 찢기고 뜯기고 뺏기고 당해서 지지고 볶이며 살아가는 인생사. 아, 숨 참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우리에겐 더 많은 우리에겐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해. 아멘. 우리에겐 더 깊은 연대가 필요해. 지지 마요 성주. 지지 마요 세월호. 지지 마요 오빠라지. 지지 마요 강정. 참지 마요 밥 먹어요. 참지 마요 밥 먹어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 밥 먹어요 참치 마요 밥 먹어요 참치 마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참치 마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라스트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여러분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요 지지 마 지지 마요 지지 마요 동지들 지지 마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앵콜이 이렇게 뭔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기차 시간 다 됐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썩 기분이 좋진 않네요. 앵콜을 아닙니다. 이런 무례한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미쳤나 봐요. 에요. 아,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네, 이 너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밥 먹고 조카 같은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하다 보니 어 지지 마. 지지 마. 그러니까 너무 좋고 힘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노래로 위로를 드리러 왔다가 위로를 당하고 가고 힘을 얻고 갑니다. 이제 크로스로드 음반 나오고 나서 목사님께서 악보를 하나 좀 보내주실 수 있냐고, 그 악보가 임내송이라는 노래였는데요. 혹시 부르셨나요? 네,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아, 네, 뭐 두 말 필요 없이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임내송이라는 곡도 제가 어떤 그 현장에서 처음 들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앨범에 모든 곡을 다 제가 만들었는데 이 임내송 한 곡만 어떤 분에게 받은 거거든요. 근데 가사가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발령 났었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불렀었는데요. 임내송 부르고 물러가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임내송 한번 불러보죠. 잘할 수 있을까? MR 주세요. 저는 이 노래 부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계속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고맙습니다.